게 떠난 네 마 얄밉게 떠난 네 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네 마 얄밉게 떠난 네 마 얄밉게 떠난 네 마 내 청춘 내 순정을 뺏어버리고 얄밉게 떠난 네 마 더봉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얄밉게 떠난 네 마 얄밉게 떠난 네 마 내 청춘 내 행복을 짓밟아 놓고 얄밉게 떠난 네 마 더봉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더봉머리 사나이에 상처를 주고 너 혼자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